이상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. 나에게 사랑은 항상 하나뿐이었다고. 나의 사랑은 그대 단 한 사람. 나에겐 오직 한 사람.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. 널 사랑해, 널 사랑해.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.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.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. 그대만이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은 사랑할게.